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종용 제1241호를 10일에 발표했습니다. 종용에는 황해 제철연합협소 주체와 현대화 대상공사에 크게 기여한 한 명에게 김정일 훈장을, 다섯 명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용 칭호와 함께 금메달 마치와 난 및 국기훈장 제1급을, 한 명에게 김정일 상을, 두 명에게 김일성 총연용의 상을, 두 명에게 김정일 총연용의 상을 비롯하여 2487명에게 명예 칭호,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한다고 지적했습니다.